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의 딸들. 시집을 왔네 군관이 아내 되어 세 살림 펴고 생활이 꽃이 되어 향기 풍기네 평양의 딸들 마음씨 아름다 서일 돕는 일에 수고도 많네 고향집 누나처럼 정물 기울여 병사들 마음에도 꽃을 피우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평양의 딸들 일솜씨 알듯 살듯 평양의 딸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들은 나를 보고 어머니래요. 새각시로 물이 온 곳 고향을 떠나 청년 마을 새 집으로 맛이라며 병사들 나를 보고 어머니래요 아이 참 하니 저고 얼굴 붉어져도 어쩐지 그 일은 어쩐지 그 일은 뜨거웠어요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의 으뜸일세.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새별.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